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nglish USA의 이은경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몸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20살 이상의 미국인 성인 중 비만인 사람은 6,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비만이란 통계죠.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 각종 질병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Fight Against Obesity, 즉 비만과의 전쟁, 비만과의 싸움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또 운동,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들으실 대화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What did the doctor say? He said I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What did he suggest? He said I should eat less meat and more vegetables. Ooh, sounds a vegetarian diet. No, I don't think I could be a vegetarian. That's right. You love chicken. I just have to eat it without the skin. 이제 문장을 하나씩 다시 듣고 따라하면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What did the doctor say? 의사가 뭐라 그래요? He said I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겠다고 하더군요. Cholesterol. C-H-O-L-E-S-T-E-R-O-L. Cholesterol. 체내 지방으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밀도 지단백을 말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바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여기서도 수거 하나 나왔죠? Bring down, 무엇을 낮추다, cut down, lower, 같은 말이죠. What did he suggest?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던가요? Suggest, 제안하다, 추천하다, recommend, 같은 말입니다. R-E-C-O-M-M-E-N-D, recommend, suggest. He said I should eat less meat and more vegetables. 고기를 덜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으랍니다. Vegetables, 채소입니다. Ooh, sounds a vegetarian diet. 채식 식이요법 같네요. Vegetarian, 채식주의자를 말하죠. Vegetarian diet. Vegetarian diet 하면 채식주의자의 음식, 완전 채식 식이요법이란 뜻입니다. No, I don't think I could be a vegetarian. 아니,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That's right. You love chicken. 맞아요. 당신은 닭고기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I just have to eat it without the skin. 그냥 닭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들으실 대화는 Bring my cholesterol down.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다는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죠. How is your cholesterol level? Too high. I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down. How can I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You should try eating more vegetables and less meat. Your cholesterol level is way too high. I know. I really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is your cholesterol level? 당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때요? Too high. 너무 높아요. I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down.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해요. How can I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어떻게 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죠? You should try eating more vegetables and less meat. 채소를 더 섭취하고 고기를 덜 먹어야 해요. Your cholesterol level is way too high. 당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I know. 알고 있어요. I really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정말이지 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did the doctor say? He said I need to bring my cholesterol level down. What did he suggest? He said I should eat less meat and more vegetables. Ooh, sounds a vegetarian diet. No, I don't think I could be a vegetarian. That's right. You love chicken. I just have to eat it without the skin. English USA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